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 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일본의 교도 통신, 세네갈 신문 로포플레르, 기내 국내 국제 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경 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치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희사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문수님께서 호철룡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이칠란도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쥐송제염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요약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민주공고 도이칠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문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